우리나라의 함경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서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산군 피해 복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1200세대의 산림집 골조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낸 기세로 마감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다층 산림집 건설을 진행하는 속에서도 삼봉유치원 골조 공사를 단 5일 동안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는 피해복구 지역에서 산림집 건설과 함께 타가소 유치원 학교 건설을 선행시키며 학교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선참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김택지 전리납기업소에서는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북부 전역에 필요한 수천 톤의 철강제 생산 과제를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